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체로 4월 29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23차 범국민행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시민사회, 종교, 청년학생 등 각계층 단체 성원들과 시민들을 비롯한 5만여 명의 군중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범국민 행동에 앞서 각계층 군중은 광장과 주변에서 사전 집회들을 가지고 괴뢰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촛불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재벌 체제, 정보원과 검찰 등 공안 통치 기구, 정치 및 선거 제도, 일자리, 노동 기본권, 사회 복지, 남북 관계, 교육 공공성, 언론 자유를 비롯한 10개 분야의 100가지 개혁 강화 보장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총리 공간과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총리 공간 앞에서 시위자들은 괴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